기내공화국을 방문한 허용복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외무성 대표단이 22일 막갈레 까마라 외무 및 해외 동포상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국장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기내의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사심없는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날의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막갈레 까마라 외무 및 해외 동포상은 기내와 조선 사이의 관계는 두 나라 선대 용도자들께서 마련해 주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면서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친선협조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고 이 관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조선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우리나라 외무성 국장과 기내 외무 및 해외 동포성 총서기 사이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유익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방문 기간 외무성 국장은 기내 농업상과 상업상을 각각 만나 여러 분야에서 상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담화를 진행했습니다.